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모리아산,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을 정확히 보고 그는 받아들였고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고백 가운데 나왔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실 것입니다라는 예언적인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이 모습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지난주에 살폈던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그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과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 혼인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이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건이지만 중심 주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깊은 신앙의 모습이 이 모든 사건 가운데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아내가 죽는 죽음 앞에서 막벨라 굴이라는 그 굴을 구차하게 구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믿음의 시발점이 되는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출애굽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리브가의 혼인을 시키는 이 장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것은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믿음이 깔려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요. 아브라함은 범사에 복을 누렸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범사에 복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아,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누렸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누린 존재가 되었구나. 나도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으로 이 부분에서 밑줄을 쫙 그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죠? 자,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장수한 것이죠. 나중에 아브라함 175세에 죽게 되는데 앞으로도 35년을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라는 그 굴을 믿음으로 구입하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얼마를 주고 이 굴을 구입하게 될까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은 400세겔를 주고 이 굴을 구입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은 400세겔이 굉장히 비싼,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금액인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나 되는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구입할 때 그 즉시로 구입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 결제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계좌이체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즉시로 자기 수중에 있는 물질을 꺼내서 은 400세겔를 바로 결제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수와 아브라함의 이 부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는 범사에 이러한 복을 받았구나라고 밑줄을 쫙 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앞뒤 전후 좌우를 잘 보면요, 아브라함의 처지를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처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가 죽습니까? 아내 사라가 죽잖아요. 그리고 3년이 흐른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이 아무리 많았어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거부였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죽음을 막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 슬픔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일까요? 또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고 있는 장면인데 아들 이삭이 몇 세에 혼인하게 될까요? 40세에 혼인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40세예요.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40세가 되도록, 마흔이 되도록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손주는커녕 아직 장가도 못 간 그 40살 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복된 모습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출가하거나 혼인시키는 것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였습니다. 10대 때 보통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독자였고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고 그가 금지 옥엽으로 여겼던 그러한 그 막중한 외동 아들을 40세나 되도록 결혼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언제 복을 주셨다고요? 범사에 복을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그냥 때때로 또는 어떤 때만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만 복을 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시기, 모든 상황,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는 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오늘 창세기 24장 1절의 정확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이것을 의역을 해보고 좀 이거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는 소유가 많아져서 복이 되었고 장수했기 때문에 복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소유가 많아지고 장수했던 것이 복이긴 하지만 그의 아들이 결혼하지 못한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죽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형통함을 입고 복을 입고 있는 요셉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온 노예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는데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요셉의 신분이 이 노예로 신분으로 전락했는데 형통한 모습이 될까요? 그것이 2절에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시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나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변해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계속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삶이 복이 되는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9장 3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이게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그의 좋음과 나쁨, 그의 행복함과 또 불만족스러움, 그 모든 상황이 다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39장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함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집과 밭에 소유의 그 축복을 받게 된 그 비결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 내렸던 이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요셉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복된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이 이 노예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품고 있는 보디발이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9장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 노예 팔려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아내의 그런 모함과 그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추행자로 누명을 얻게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39장 21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한 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도록 요셉에게 도와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맨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범사에 그 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상황을 그가 형통한 사람, 복된 사람, 그가 정말 복받은 인간이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은요, 노예 신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노예 신분이 회복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그 누명을 벗겨내야만 그는 형통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어딜 쳐다봐도 요셉이 그 누명을 벗겼다라는 말을 단 한 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고 그런 나락으로 처박혔지만 그는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의 비결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다른 것이죠. 요셉이 형통하고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복된 사람, 복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도 복된 사람이에요. 그는 감옥에 갇혀도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 더한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셉은 계속 복된 사람이 될 거예요. 왜요?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24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점점 더 분명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아내의 죽음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자식의 그 결혼하지 못함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아직 손자가 없음을 감당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범사가 복된 삶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제가 우리 해밀턴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또 신방을 해보고 매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각자 다 다른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정말 말 못할 어려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어려움, 정말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좀 해주고 싶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내가 좀 극복하게 해주고 싶고 이 어려움과 이 형편들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 저 성도님과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가 지금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홍해의 길을 건너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길을 건너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그 요셉이 옥에 갇혔던 그 시간들을 그 사람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그 진리가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을 아브라함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24장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택할 것을 심부름을 시키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죠. 창세기 2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오리이까. 종이 질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 3,000km가 넘는데 어떤 여자가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다시 와서 그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질문이죠. 종이 지혜롭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임행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서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여자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아들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얼굴도 보여주지 말고 그냥 머나먼 땅에서 그 말만 믿고 나오는 사람만 나의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앞뒤가 꽉 막힌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시아버지를 따라서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3,000km나 떨어진 그 거리를 가야 되는데 아들 이삭을 보내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깊어진 믿음, 아브라함이 업그레이드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7절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갖지 않고 아들도 갖지 않고 종만 보내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러한 일을 진행시키겠다라는 언약의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4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의 결혼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반드시 씨를 잉태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 종을 보내면서 만나는 여자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내 하고 따라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이 씨는 너의 힘이 아니었어. 너의 힘은 이스마엘이었지만 너의 힘은 이삭이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준 씨야. 나의 힘이야. 나의 능력이야. 그러므로 이 씨는 내가 이끌어갈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 오셨다고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 이해하고 창세기 22장에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진행하실 것이구나. 그 믿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결혼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 이 언약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리브가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 5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운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딸임을 알게 되면서 그가 그 집에 가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주인의 종 이삭이 있는데 그와 함께 이 여인을 결혼시키겠습니다라고 할 때 허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날에.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함께 허락을 하게 되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내어달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닮아있는 모습이라고요. 이 종도 여인을 만났는데 하루 만에 이 여인을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얼토당토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24장 55절 한번 보세요.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당연한 말이죠.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또 하나 이제 3000km를 지나가면 다시 언제 볼 줄도 모르는데 그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더 있게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5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종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가서 이 여인을 주인의 아들의 배필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앞뒤 꽉 막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 가족들이 5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서 리브가의 우정을 물어보자. 아마도 가족들은 리브가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르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쭉 이렇게 맞춰보면서요, 자, 이 말씀에서 여기서 제가 전율이 느껴졌어요. 한참 동안 이 말씀에서 제 시선이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그 아들의 배우자가 될 그 여인이 그 종의 말만 듣고 즉시로 떠나올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고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즉시로 떠나는 모습이죠. 오늘 리브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그 다음날 바로 즉시 떠나자라는 그 말에 즉시로 떠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신앙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과 만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와 이삭과 함께 그 가운데에서 씨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충돌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게 이삭의 믿음이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죽음 앞에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면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아, 이 일은 참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알아서 정확하게 내가 캐치해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아브라함, 그 아들의 결혼 가운데에서, 아들의 혼인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30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곳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100%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그 모든 현실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시나요? 간과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요,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될 때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우리는 캐치해내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취직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학업의 성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성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이끌고 가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한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그 현실을 평가하시고 그 현실들을 분석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